어딜 봐 여길 봐 내가 앞에 있잖아 딴 생각하는 게 다 눈에 보이는데 괜히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줄 테니까 Don't worry 나를 믿어 Yeah yeah yeah 아직도 모르겠니 불안해 보이는 너의 눈빛 Ready ready baby 내 눈에 빠져봐 hurry Don't you worry we can make it make it 두려움이 밀려오면 just 나를 봐봐 너를 향한 믿음이 very 넘치니까 Don't be afraid 마음이 섭섭해지니까 그저 같은 마음이길 바라니까 느껴지는 내 모습 그대로 날 믿어줄래 두려울 필요 없어 그는 속에서 나를 찾고 싶어 바라봐줘 그래 그렇게 yeah, Give me now oh, 세상이 맞추고 익숙해질 때까지 대체 너는 걱정하는 시간 얼마나 되는 거야? Question. 나는 너를 괴롭히는 것들과 전투를 준비 중이야 이 기분에 따라 내 기분도 변함 슬퍼하는 이 모습에 너무 나 열받아 백사장의 파도처럼 다 지워버려 너의 고민 no more 이제 행복만 남은 걸 괜찮아 가끔 잠시 멈칫해도 고민하네 이겨낼 거라 믿으니 그래 그렇게 yeah, Give me now oh, 세상을 맞추고 익숙해질 때까지 너를 보일 때까지 넌 놀리지 마 이대로도 맞춰줘 누가 뭐라 한대도 우릴 때 놀 순 없어 함께하고 싶어 모든 걸 내일을 생각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너로 가득 차 Believe it. You're right, so man. This is all the only 내게만 줘.